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18년입니다. 뭐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에 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증시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적어도 분명한 추세나 트렌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정확히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차고에서 구글을 창업한 게 1998년이니까 불과 18년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고 왕좌에 올라선 겁니다.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만 보면 애플이 구글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구글의 미래 가치를 애플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구글을 비롯해서 8대 IT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휴렛패커드, 그리고 애플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가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어찌 보면 조강지처 같은 가전 부문을 중국 하이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회사의 모든 동력을 소프트웨어에 올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는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드웨어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이제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 2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보다 예상외로 크게 줄어든 이유와 배경, 그리고 어떤 대책이 좀 고민될 수 있겠는지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실손보험료가 올해 들어서 왜 그렇게 올랐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한 거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18% 이상 줄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특히 국제 유가가 1년 전보다 40% 이상 감소한 게 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수출 감소가 눈에 띕니다. 수출이 준다는 건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일 텐데 그중에서 특히 더 걱정인 건 뭐고 어떤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박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전체가 줄면 결국은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못 팔았다는 뜻일 거고 그러면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올해 더 악화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거시경제 분석, 국민계정은 실질 기준으로, 또 부가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 손에 지게 되는 수출 대금, 단가 물량 모두 고려한 이는 금액 기준 실적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는 지난 1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폭도 크기도 했거니와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였는데 최대로 좀 나아지나 하는 기대를 좀 강하게 무산시켰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8%라고 하는 게 그게 그 가격 기준이어서요. 그 말은 네. 이제 저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원가가 내려간 물건은 당연히 싸게 파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좀 반영된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석유 제품 이외에 다른 것들도 꽤 많이 줄었다군요 수출량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단가 하락 요인만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한 내용인데요. 지난 1월에 국내 주요 조선사들, 뭐 현대, 삼성, 대우 마찬가지인데 신규 수주가 제로였다. 이런 소식이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주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 인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월 수출 자체는 전무한 건 아닌데 신규 수주가 없다. 그리고 1월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32.3% 감소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석유 제품 같은 게 유가 급락한 효과도 해서 35.6%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감소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선 쪽이 월별 실적의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예. 지금 사실 이게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나아지는 그런 모멘텀 찾기가 그만큼 어렵고 또 동시에 우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조선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휴대폰도 많이 안 팔렸다고 하더군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IT 쪽이 이제 품목에 따라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수요 여건이 좀 부진한 문제 이거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 중국 업체들이 출하량을 좀 쏟아내면서 판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예. 무선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요 여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거점이 이제 국내에서 동남아 같은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나가는 수출이 좀 성장세가 부진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예. 또 세계 시장의 변화가 중저가 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좀 따라잡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똑같이 10대가 팔리더라도 중저가 폰이라면 또 그만큼 금액은 줄어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3, 4월에 또 신제품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다리는 수요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렇게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수치는 아직 제대로 집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작년 흐름을 놓고 보면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 역내 교육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들이 수출 증가 이런 감소폭이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한 8% 정도 줄었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주요국은 이것보다 또 조금 덜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 또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전체 수치, 전체 나라를 놓고 보면 평균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 예. 유럽 국가들만 제외하고 보면 또 조금 열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수출을 좀 잘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유로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상호 간에도 역내 교역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이 크게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수출이 이제 좀 괜찮게 잘 풀립니다. 이런 소식은 언제쯤 들려올 걸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세계 경기나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금방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 산업이 굉장히 안 좋다. 또 현재 그 1월 수주 절벽이 어떤 배경이 된 해운사, 글로벌 해운사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기의 어떤 가장 그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나쁜 국면으로 이제 거의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좀 나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네,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던데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는 내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네, 가능성이 꽤 커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는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의 그 태도가 아직도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금통위로서도 쉽게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우리의 통화정책 쪽에서의 어떤 그런 원화 약세의 어떤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뭐 지금 1200원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은 엔화라든지 유로화 거기다 최근에는 위안화까지 굉장히 절하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관련된 어떤 경쟁이라는 타운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겠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달러 명목 환율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역 가중치에 기반한 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려한 그런 어떤 실질 실효한 이런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럼 고정금리 선택하기가 좀 안타까워지겠군요.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G경제원의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박사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박상철 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연말 정산을 하시다가 보니까 아, 내가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게 꽤 있던데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내 휴대폰으로 네 자리나 여섯 자리 숫자가 날라오고 그걸 입력하면 아, 딱 결제가 돼서 나중에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서 청구되는 거. 그건 생각해보면 신용카드 쓴 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따로 안 받았는데 그럼 연말에 공제를 못 받는 거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것도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고요. 연말에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이동통신회사들이 알아서 다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해주고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월 이동통신요금이 내 통장에서 월말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고 치면 그건 내가 현금으로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내가 현금 영수증 떼어달라고 이 통사에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매월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될 때마다 그만큼의 금액이 내 주민번호로 휴대폰 가입할 때 썼던 내 주민번호로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이 통사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한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할부로 샀으면 할부금도 매월 요금에서 같이 빠져나가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말을 따로 안 해도 이번 달에 휴대폰 할부금으로 5만 원 나갔으면 통신회사가 알아서 5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을 내 앞으로 발급합니다. 다만 이 휴대폰 요금 자체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집전화 요금이나 초고속 인터넷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공과금은 현금으로 냈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말기 할부금 그리고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거 그 부분은 알아서 현금 영수증이 착착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의심되시면 가입하신 이동통신회사에 내 현금 영수증 발급된 내역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 거고요. 따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를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려 3,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한 20% 정도씩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대책은 없는지 보험 전문가 김창호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올해 특히 더 많이 오르는 것 같더군요. 이 실손보험료가요. 왜 네네. 이럽니까? 뭐 실손보험료가 오른 거는 뭐 보험사 말로는 이제 손해율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율도 보니까 뭐 보험사 주장으로는 한 120% 넘게 예 손해율이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보험료 100원 냈는데 병원비로는 120원 가져가더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험료를 100원을 냈는데 예. 나가는 보험금이 12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보험료라고 하는 걸 책정할 때 내가 병원비 이 정도 쓸 것 같다고 예상해서 받은 게 보험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예. 보험료와 관련돼서 이제 그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예측을 잘 못한 건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가 병원에 더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예측도 사실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손해율이 올리는 이유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면 대개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제 그 혹시 실손보험 드셨어요?라고 먼저 묻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심하고 이렇게 진료를 좀 더 오버해서 또는 과잉 진료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네. 또 환자들 본인들도 역시 실손보험을 들었다라고는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하지도 않아도 될 어떤 뭐 여러 가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일부분이겠습니다만 모랄 해제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실손보험이요. 병원에 자주 가서 자주 저 보험금을 타든 아니면 1년 내내 보험을 한 번도 안 타든 나중에 갱신할 때 내는 보험료는 어차피 똑같습니까? 지금 자동차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많이 내는 분들은 할증되잖아요, 보험료가. 네.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보험하고 좀 이제 별개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사고를 많이 내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할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고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병원을 뭐 여러 번 많이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용을 전혀 안 하신 분과 뭐 차별적으로 더 할증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있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은 병원 이용을 많이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을 많이 다녔으면 내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군요. 내가 얼마나 다녔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이냐 고가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그 실손보험료를 낼 때 그분들은 좀 더 내고 할증을 하고 병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덜 내게 하면 좀 그 과잉 진료라든가 혹시 그런 치료비 낭비를 좀 막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이제 사고를 여러 번 내신 분 같은 경우는 최대 뭐 270%까지 할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실손보험도 그런 제도를 일부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병원 이용량에 따라서 많이 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낼 수 있고 또 적게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할인율 자체가 상당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못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는 아직 뭐 보험사에서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저희 그 매번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도요. 병원 네. 많이 가시는 분이나 1년 내내 안 가시는 분이나 어차피 월급의 몇 퍼센트는 똑같이 떼니까 네. 그 부분도 실은 그 질병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아닌 구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받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 이제 등급제로 해가지고 그 급여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이제 책정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동차 보험은 그런 경우는 좀 아니다. 사고의 뭐 횟수라든가 빈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보험료의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거야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어도 내 몸 아파서 치료받는 거야 일부러 아프거나 일부러 치료야 설마 받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깔려 있었던 제도 같은데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이제 않은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저 그럼 김 박사님 보시기에 어떤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계속 두면 계속 이제 병원 안 가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더 오를 텐데요. 실손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실손보험과 관련돼서는 이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가 있는데 이제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돼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엄밀하게 정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예. 일정 부분 또 삭감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이제 비급여 부분들은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책정해서 받는 그 금액들이거든요. 불필요하게 이 환자한테 왜 이런 치료했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비급여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에 이제 그 감사원에서도 이런 의료 서비스 관련 이제 감사를 했는데 예. 이 비급여 관리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었고요. 체계적인 관리 방안 이제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자료에 따르면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도 이 비급여 진료 항목이 총 955개인데요. 955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병원별로 동일한 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평균 7.5배에서 최대 17.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 관계상에서 맞불이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보험 전문가 김청호 박사였고요. 저희가 설 연휴 기간에 특집으로 전문가, 창업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청취분의 질문 받으려고 합니다. 전월세나 상가 임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자영업 관련해서 운영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손경제 홈페이지에 제작진에게 라는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